나는 몰래 회피형 인간 딱 싫어했지 논쟁. 네가 맞고 네가 틀리다 그 사이에서 만든 처세 다 가시게 간을 치고 만든 거야 맛있게. 그 따위는 뭐 괜찮았어 지켜내 내 안식을. 서로 불편 없이 살면 되지 평온한 내 몸은. 근데 붙은 딱지가 거절 못하는 사람 한마디로 말해 허구. 아니건 아니고 모두 날 편하게 보는 건 좋은데 선을 넘으려고 맡겨보는 내 호의가 당연한 네 권리가 될 수 없었다는 걸. 뭐라는 건 내 생각과는 다른 사람들이 너무 많아. 착한 게 바보 마저 50 살아봐도 거품 같아 좋은 인상 착한 사람 살아봐도 손해만 보아 척하는 척 완전. 솔직히 우린 모두 다 양보. 이 우아한 우주를 만든 무한한 시간의 주인. 우월한 떠들어도 다 우월한 척하는 중인. 이 우아한 우주를 만든 무한한 시간의 주인. 우월한 떠들어도 다 우월한 척하는 중인. 사람들은 것과 속 같으면 뭘 원해. 의리와 패기 열정은 85급 안된 결례. 근데 이게 뭐랄까 생긴 것과 다른가 내가 그들과 안 다른가 봐도 너만 그때게 봤어 살벌해 때로는 살기. 그래 알지 그리 태어난 것뿐인데 어찌 적어도 30년이지 새 시작과 맞물려 이젠 내가 아닌 누군가에 맞춘 거. 생긴 대로 놀아보려 생채기만 받은 채 세월 가는 만큼 마음이 따라서 망가지네. 일성과 감성 열정을 뺐던 이 길 안 간 게 진심을 담았다며 근데 흔들거려 왜 내면과 외면의 다름이지 새 멋이 아닌데 종일이 가르마친 후 집에 돌아와 지친해. 딸랑구 말을 들어봐 내가 손해가 많은데 밤에야 또 혼자만 그냥 말을 해. 이 우아한 우주를 만든 무한한 시간의 주인. 우월한 떠들어도 다 우월한 척하는 중인. 이 우아한 우주를 만든 무한한 시간의 주인. 우월한 떠들어도 다 우월한 척하는 중인. 너무 많은 고민 너무 많은 오해 너무 많은 스토리들이 쌓여 날 대표해. 벗어날 수 없네 피하기도 싫어. 단순하게 판단하다가도 복잡하게 꼬이네. 때론 침묵이 가장 무거운 메시지. 내가 선이라 생각하는 것들에 참했었지. 어떤 선택이어도 내 편인 이들과 등 돌린 enemies. 결국 다 메아리고 전부 감당해야지. 충분히 사랑받는 동시에 느껴 hating. 그게 다 조롱처럼 여겨지는 내 브랜딩. I don't wanna hurt nobody. 의도가 어찌 됐든 내 행동의 리액션을 face it. 돌려놓길 원했지만 대체 어디가 내 제자리. 사실 아무도 관심 없는 걸 수도. 괜한 기대 따윈 욕심만 부풀리게 하지. Too many ups and downs 마치 뱀을 me.